날에 나의 춘추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. 지난 날의 사랑아,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생길은 빈술잔, 빈지게만 덜렁매고서 내가 여기 서 있네. 아, 나의 청춘아, 아, 나의 사랑아, 무슨 미련 남아 있겠니?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, 술아 내 맘 알겠지. 지난날에 나의 춘추나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. 지난날의 사랑아,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생길은 빈술잔, 빈지게만 덜렁매고서 내가 여기 서 있네. 아, 나의 청춘아, 아, 나의 사랑아, 무슨 미련 남아 있겠니?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, 술아 내 맘 알겠지.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, 술아 내 맘 알겠지.